최고임금 회의 대의원인 리 정력 조국통일연구원 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최고임금 회의 대표단이 방글라데시에서 진행되는 국제의회 동맹 제136차 총회 참가하기 위해 3월 30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습니다.